김정일 대원수 서거 5돌 스위스 회고위원회가 최근 바젤에서 결성되었습니다. 결성식에는 스위스 조선위원회와 스위스 주체사상연구소조의 인사들과 성원들이 참가했습니다. 결성식에서는 성명이 채택되었습니다. 성명은 회고위원회는 주체 배고 2016년 10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를 회고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김정일 대원수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들과 불멸의 업적을 널리 속에 선전하며 회고 모임, 업적 토론회, 영화 감상회 등 행사들을 의의 있게 조직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